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2월이 갔고요. 아니, 1월, 2월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아, 2월은 저 진짜 힘들게 보냈는데 네. 2월이 가고 드디어 3월이 왔습니다. 와, 3월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어요. 네. 작년 2017년에 11월하고 12월, 특히 12월은 왜 오늘도 12월이고 내일도 12월이고 그저께도 12월이고 모레도 12월이고 맨날 12월인 것 같아서 지루했는데 1월, 2월은 정신없이 와버렸네요. 갔어요. 드디어 3월입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3월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정비입니다. 3월 3일입니다. 3월이 돌아오긴 했는데 에이. 3월 1일부터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3.1절이 99주년 99주년 3.1절이었어요. 네, 99주년이었는데 근데 궁금한 건 99주년이면 100번째 3.1절인 건가요? 아니면 99번째 3.1절인 건가요? 99번째 3.1절. 그렇죠. 멍청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서 100주년은 내년이래요. 내년. 아, 그렇구나. 3.1절이 이번이고 또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겠죠. 3.1절에 99주년이었는데 태극기 집회 어떻게 된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죠. 이러다 나라가 분열되겠구나. 아. 이거는 아니다. 세월호 광장에 있는 추모 전시 그다음에 파손하고 4.16 광장 주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전시한 작품 현수막 전부 파손하였고요. 이를 만류하던 4.16 광장 관계자와 시민들을 폭행하였고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해서 즉각적인 수사와 폭력 가담자 전원 처벌을 추진 중이래요. 반드시 잡아서 아, 그렇죠. 혼내줘야지. 깜짝 놀랐어. 자꾸 놔두니까 점점 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너무 무섭더라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바꾼 게 예전에는 그냥 광장시장을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은 광장시장 바로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무대를 만들었어요. 저쪽 남대문서부터 쭉 오다가 여길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바꾼 거지. 왜냐면은 광장시장이 관광객들하고 상인들이 엄청 많죠. 그쵸. 일단은.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젊은 그쵸. 사람들보다 연세에 있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행진하다가 거리에 주저앉고 그 무대가 개설되고 거기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섬짓하고 불쾌했어요. 집회하긴 하는데 태극기 좀 빼달라고. 나도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장기를 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있던데. 있어요. 아니 3.1절에 3.1절 행사에 태극기 밑에 일장기를 같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보셨어요? 박유미 태극기 집회에 가잖아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광기에 사람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터치를 못하는 거죠. 뭐 젊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반응이 그래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비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예전에 나는 꼼수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거의 10년이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단단해졌고 규모가 더 커졌고 그때 잡지를 않고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점점 무서운 줄 모르고 더 세력이 커진 것 같아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집회를 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법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요. 인터뷰하려고 할 때 사람들 달려들고 막 눈에 광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무서웠는데 이번에 그 광장 조형물들 막 부시고 사람 때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둘려도 된다고 하냐고. 광장시장을 먹자골목을 통과하면서 오는데 술은 취해 있지. 태극기 깃발을 들는데 그 봉 있잖아요. 봉. 그게 또 무기인 거죠. 술에 취하니까 말도 험악하게 할 뿐더러 맛집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젊은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노란 립을 보면은 지나간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죠. 저 사람들 힐링할 곳이 필요하다. 안 그랬다가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아까 오면서 세월호를 기점으로 나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 말 못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법을 엉겼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너무 무서부리네.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아 화가 난다. 말이냐고요. 성적이랑 이스라엘 국기랑 일장기를 들던 말든 상관 안 할 테니까 태극기만은 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태극기가 뭔지 몰라? 이것들이 창피하진 않아 막 이러는데 정말 창피하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따라니 세상 끝의 사랑, 세상 끝의 사랑, 해병대 사고 기억나세요? 고등학생. 군대도 가는데 왜 미리 그런 일을 시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청와대 앞에서 엄마 아빠들이 진실 규명 해달라고 피켓 들고 있는데 그때도 엄마 부대가 겨우 5명 죽은 것 가지고 여기서 피켓을 들고 있어.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세상 끝의 사랑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 안산 정책 뉴스라고 정책 브리핑 하는 게 있어요. 세월호 추모 공간, 추모 공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빨리 분향소와 현수막을 다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반대로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추모 공간 조성이 관철될 때까지는 분향소하고 현수막을 유지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산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많은 계획 그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분향소 인근 대로에 걸려있던 세월호 현수막과 안산 곳곳에 거치됐던 수직형 현수막 있죠. 배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청 앞에 3년 넘게 자리 잡고 있던 세월호 텐트를 치웠다고 하네요. 현재 분향소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면적에다가 공원을 만든다네요. 아, 정말? 예, 그렇게 써있네요.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한다고 그것도 안 됐었나 보죠.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납골당 조성 네.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대요. 네, 그러고도 남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지난주에 집회했었잖아요. 집회 신고를 안 했대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임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집회 시위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고발한다. 그렇게 누가 고소했네요.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집회했고 이 사람들이 간 다음에 쓰레기가 하나 까뜩이었다고. 아유, 난 제발 좀 집회하고 나서 좋겠어. 무슨 짓이야. 누가 힘들어. 이거는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전담판사 세 분이 다 교체됐죠.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판사 대신에 허경호, 박범섭, 이현학 부장판사로 교체가 됐죠. 그러고 나서 신현희 강남구청 구속됐죠. 네네. 한국 컬링연맹 회장이 자한당의 김재원 의원이더라고요. 에? 그래서 신세계가 컬링연맹에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100억을 지원했대요. 많이 지원했죠. 근데 대표팀은 김치찌개 라면만 먹었다고 어머, 어머. 하니. 아유, 답답하죠. 네. 그럼 오늘 찬미공주가 아프신 관계로 공연은 뛰어넘고. 네, 공연은... 엄청 뜨겁죠 요즘. 여전히 미투 이윤택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 있죠? 남궁연. 성추행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 집에서 발성연습 시켜준다고 옷 벗어보라고. 몸이 문제라고. 고은 그 사람도 얘기 들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터져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상처가 더 크죠. 그치. 그게 안 좋은 거 같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니셜을 얘기하지 말고 피해자한테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사실이라는 걸 알아주니까 피해자는 피해지대로 그 신분 노출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제2차적으로 또 피해를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에이, 화나는 얘기 말고 없어요? 화나는 얘기 말고는 없어요. 아, 그래? 훈훈한 얘기를 알려드릴까요? 훈훈한 얘기라고 해야 되나 참. 이거를? 2017년도 후원금 상위 30위 국회의원이 발표됐는데요. 네. 1위가 박주민 의원이었어요. 2위가 노회찬 의원이고 네. 아, 그 와중에 이완영 그 자유한국당의 그 선거구가 성주였죠. 고령 성주 7곡. 그 이완영 그 사람이 7위예요. 7위. 그 아, 맞다. 그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아마도 사람들이 18원씩 보낸 게 아~ 엄청나게 욕을 먹어서 많이 그게 모아져서 그런이 된 건가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 돌려달라고 해야지. 돌려달라 그래. 돌려달라 그래. 헌법 부칙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1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2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1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2항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다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 읽어보실래요? 제4조 1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2항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항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 적용한다. 헌법 부칙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이 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칙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그리고 그때 첫날 찬미공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헌법 전문 읽고 났는데 근데 왜 1948년 7월 12일이죠? 7월 17일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헌법이 나온 건 7월 12일이고 그거를 시행하는 게 7월 17일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시행하는 날이 제헌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헌법이 공포되지만 시행하는 거는 1988년 2월 25일이라고 그러네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할 말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개헌하자고. 지금 이거 1987년도에 만든 헌법인데 오래됐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20년 돼가고 있는데 개헌하자고 합시다. 자유한국당 반대 그만하고 합시다 이제. 풍주쌤의 수비학. 풍주쌤, 네. 1년 동안 네. 수비학 연도카드 해주시고 48페이지 네.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특집이라고 해서 새학년 편이에요. 3월 새학년이 시작되는 달이죠. 3월은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소울넘버 총정리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연도카드를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소울넘버를 또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까 해서 소울넘버 총정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네, 좋네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소울넘버 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신의 양력 생년월일, 생년 네 자리, 생월 두 자리, 생일 두 자리 네. 총 8개의 숫자를 한 개씩 더합니다. 두 자리 숫자가 나오면 다시 각각 한 개씩 더해요. 한 자리 숫자가 나오게 더해. 그래서 네. 1부터 9까지의 수가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일단 해볼게요. 1955년 2월 24일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더하냐면 1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5 네.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해서 28이 나와요. 네. 근데 28은 두 자리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2 더하기 8을 하는 겁니다. 한 숫자씩 더해서 2 더하기 8 하면 10이 나와요. 네. 10도 두 자리 수잖아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0 해서 1이 나오는 거예요. 1번이에요, 1번. 네. 스티브 잡스요. 생년월일입니다. 아~ 예. 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네. The Magician, 마법사예요. 1번 하면 생각나는 게 고집, 고독, 고생, 단순이에요. 머리 위에 메비우스 띠가 있고요. 무한한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죠. 한결같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말 안 듣는 대단한 고집장이라는 말도 됩니다. 네. 예, 자기 영역에서 꾸준히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개척정신도 뛰어나고요. 네.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길 끝에서 결과가 나오면 네. 인정받기 때문에 1번들은 성과 내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인 거예요. 1번들은 이 무한한 힘을 사람한테 쏟기보다는 일에 쏟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네. 사람한테 쏟으면 무섭죠. 네, 자, 2번입니다. 네. 2번, The High Priestess, 네. 여사제입니다. 극단적인 산파죠. 산파라는 직업이 아이 낳을 때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처럼 이번들은 다름을 이해하는 힘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산모의 아이죠. 그러니까 이번들은 옆에서 그냥 도우미일 뿐인 거예요. 네. 결과물은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도운 걸로 끝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극단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주기가 있어요. 양극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미친년이 있다고도 하는 거고요. 판을 뒤엎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사로도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욕망 덩어리 그 자체고요.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이죠. 이들은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해서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초 오리진을 좋아해요. 그만큼 이들은 세상에 돈 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쉬울 게 없으면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번들은 저질 체력이라 입으로만 하고 실행력이 부족해서 결과물이 잘 안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3번, 네. The Empress, 황녀입니다. 네. 분위기 메이커고요. 쾌락주의자예요. 이들도 욕망 덩어리예요. 근데 자기 만족형 도움이죠. 파티를 주관하는 여주인이에요. 즉 그 파티장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프레임 안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3번들은 타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신이 가진 다양성을 나누고 서비스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3번들은 먹고 놀고 즐기는 강점이 있어서 쾌락주의자라고도 하고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3번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많이 맺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간관계를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 그냥 호구가 되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평강공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싫어요.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자, 4번 엠퍼러 황제입니다. 견고한 현실주의자죠. 대면하는 사람들이고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중하고 대박보다는 잠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기준에서 벗어날까 봐 불안해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준비가 끝나면 또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견고해지는 거죠. 내 안은 불안하지만 바깥에서 보면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보여요. 4번들은 본인이 할 수 있고 없고 한계를 정해서 그 목표에 다가가려는 힘도 세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힘도 있어요. 그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The Hierophant, 교황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어서 견디는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순교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인내하며 중간에서 버티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이 강해요. 체면이나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 거절을 잘 못해요.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해주는 내 모습을 사랑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현재 그 당시에 고마움을 표해야 하는 거예요. 5번 교황들은 단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시선이 높아요. 고퀄을 중시하고요.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6번 더 러버스 연인들이에요. 서비스 능력자예요. 팔방 미인이고요. 만능 홍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죠.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고요.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책임감도 강해서 무지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완벽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칭찬이나 인정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6번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기준이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의 기준이나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동료나 적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어요. 자, 7번 더 체리엇 전차입니다. 권위와 가호를 중요시하는 실속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했어요. 장군이 입은 삐까뻔쩍한 갑옷 속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걸 숨기려고 노력하는 게 갑옷을 반짝반짝 닦고 훈장을 달죠. 다른 말로 외모를 가꾸고 사람들이 단번에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라인센스 같은 거를 따죠. 7번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우라나 외모, 자신감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7번들은 새로운 영역에 깃발을 꽂는 개척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뒤가 없어도, 실속이 없어도, 관리가 안 되어도 깃발을 꽂고 내 거라고 선점하는 걸로 그들의 역할은 다 했어요. 그 뒤는 뒤따른 누군가가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봉 후조치라는 타이틀도 달게 됐죠. 자, 8번 스트렝스입니다. 머리 위에 메비우스 띠를 가졌어요. 무한한 힘이 상징이죠. 1번과 같은 메비우스 띠인데 1번은 하나의 핵폭탄이면 8번은 드래곤볼 같은 여러 개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죽어라고 한우물만 파는 사람들, 전문가이면은요. 8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다하는 사람들, 1인 기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바여도 주인처럼, 주인이어도 알바처럼 일하는 넘치는 에너지에 일폭 터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죠. 본인이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서운해하죠.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애정결핍 종결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8번들은 생색내기가 중요해요. 생색을 내세요. 그리고 뻗치는 힘을 막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몰입하되 방향성을 꼭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9번. 9번은 더 허밋, 은둔자입니다. 내 안에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가 있어요. 내 안에 공주가 있죠.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타고난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섞이고 싶지 않아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9번은 산에 올라가 있어서 시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볼 때 그 한판을 통째로 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별이든 램프를 들고 있어서 자신의 지혜로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즘이 강해서 램프로 길을 밝혀야지 그 램프의 불빛을 본인의 얼굴을 비추면 낭패를 본다고도 했었어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소울 넘버별로 1번부터 9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다 기억나시겠죠? 네, 네. 네. 그럼 다시 소울 넘버를 세 분류로 나눠요. 머릿속으로 삼각형을 그리세요. 네. 왼쪽에 1, 2, 9 숫자를 쓰시고요. 왼쪽에 1, 2, 9를 쓰시라고요? 네. 왼쪽에 1번, 2번, 9번 있고요. 네. 소울 넘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4번, 6번, 8번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맨 꼭대기에 3번, 5번, 7번의 소울 넘버들이 있어요. 자, 왼쪽에 1, 2, 9들은요. 네. 내 만족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타인의 시선 같은 거 의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1, 2, 9번들이요. 아,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4번, 6번, 8번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아, 네.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맨 위쪽에 3번, 5번, 7번 네. 타인의 시선이 무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 꼭지점에. 다시 말해서 1번, 2번, 9번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번, 5번, 7번은 그 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번, 6번, 8번은 그 길에서 생산적인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어요. 네. 소울 넘버가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저마다 다양성을 갖고 살고 있죠. 각자의 역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소울 넘버별로대로 자기답게 사는 게 가장 살기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답게 사는 거죠. 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풍주 쓰민 수비학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수비학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비학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풍주 쌤이 얘기해 주는 거 접하면서 네. 다른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 네. 박하루 들어보죠. 아 정말요? 풍주 쌤의 수비학을 잠깐 쉬려고 하니까 그 의미를 하다가 아. 쉬려고요? 왜요? 공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 새로운 걸 공부 막 하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 풍주쌤의 수비학을 잠정적으로 휴식하면서 풍주쌤의 수비학에 나왔던 로고송 정미 이모의 바카루를 들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저자 알렉산드르 푸시킨 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정미 이모의 바카루를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곡을 또 계속 만들어주셔야죠, 이모. 네, 이제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피아노를 다시 쳐야 되겠죠. 너무 웃겨. 나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잘 버티란 얘기 같네요.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고 얘기를 하네요. 책을 보다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어떤 책이야? 그래도 꿈꿀 권리라고 한동일 님이 네. 쓴 책,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좋은 글귀, 그러한 글들로 많이 위안을 받고 있어요. 또 한 분이 서천성 님이라고 네. 소아정신과 의사 분이신데 네. 그분이 페북에 쓴 걸로 좀 위안을 받았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 해내고 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당신에겐 더 큰 능력이 있다. 당신은 하는 일은 그렇게 엉망이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미 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 생각보다 당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좀 더 따뜻한 눈으로도 당신을 봐도 좋다. 이걸 딱 읽고서 되게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며칠 전에 정말 저를 깨이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위대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네. 위대하신 그분이 인정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을 봐주시는 분이 있대요. 저희 어머니가 매달 팔공산 갑바위에 기도를 가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다 믿는 구석이 있고 자기를 봐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구지? 라고 했는데 부처님을 믿고 계신 거였죠.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믿으신 거였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진 게 나도 그 믿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내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제가 힘들다고 투덜거릴 때 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 주위에.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아, 2월달을 무사히 넘겼죠. 수고하셨어요. 아,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네.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고통을 준다고. 찬미공주는 얼른 나으시고요.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시는데 엄청 아프신가 봐요. 네, 되게 아프신가 봐요. 건강하시고요 모두. 매달 첫 주 토요일마다 세월호 광장에서 집회가 있는데 다음 주에 네. 10월 3일 토요일 날 5시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어요.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24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Namhyeon-chol. Park Young-in. Yang Seung-jin. Kwon Jae-geun. Kwon Hyuk-kyu.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